사랑한다는 이 맘 전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wow. Wow. 널 만나기에 난 너무 모자라 속 좁은 바보 같아서 오늘도 너를 잊고 있잖아 하지만 나 좋은 남자가 될게 너의 옆이어 울리는 너의 자랑 너의 사랑 그 남자가 될게 얼굴만 바라봐도 참 좋은 사람 차가운 내 두 손에 따뜻한 사람 예쁜 네 그 두 눈에 네 가슴에 언제나 미소로 기억될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모자란 사람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 노력할게 내가 늘 그날까지 남자가 될게 너의 옆이어 울리는 너의 자랑 너의 사랑 그 남자가 될게 얼굴만 바라봐도 참 좋은 사람 차가운 내 두 손에 따뜻한 사람 예쁜 네 그 두 눈에 네 가슴에 언제나 미소로 기억될 사람 사랑한다는 말 모자란 사람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 노력할게 내가 늘 그날까지 정말 고마워 너로 인해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 사랑 그 무엇보다 내게 위대한 것 사랑한다는 이 맘 전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네 두 눈에 네 가슴에 언제나 미소로 기억될 사람 그리운 사람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 노력할게 내가 늘 그날까지 I'll see you.